가끔씩 일상에 지쳐 힘겨워질 때면 잠시 내게 기대도 돼. 가끔씩 끝도 없이 눈물이 날 때면 내 옷깃에 훔치면 돼. 내 작은 바람이 있다면 그대가 환히 웃는 일 언제 나 여기에 서 있을게. 그대 나네요 이런 내 맘 더 다가설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나 그대뿐이라고 말하진 못해도 나 그대를 사랑해요. 내 생각이 날 때면 마음 편히 쉬어가요. 괜찮아요. 혹시 내게 미안해진대도 그런 생각 하진 마요. 그대 설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나 그대뿐이라고 말하진 못해도 나 그댈 사랑해. 그대 모르죠 모를 거예요. 가슴이 아파도 웃어 보이는 날 너뿐이라고 말하진 못해도 내겐 오직 너뿐.